Conversation 3. Minji and Eugene talk about their families. Please listen to the dialogue. 부모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버지는 55이시고 어머니는 53이세요. 여기 우리 가족 사진이 있는데 보실래요? 어머, 가족 사진이 참 잘 나왔네요. 이 사진 언제 찍었어요? 작년 할머니 생신 때 찍었어요. 여기 노란 한복을 입은 분이 할머니세요? 네. 키가 큰 분은 형님이세요? 네, 우리 형이에요. 지금 텍사스에서 대학원에 다녀요. 유진 씨랑 눈이 닮았네요. Please repeat each phrase.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부모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3이세요. 어머니는 53이세요. 55이시고 어머니는 53이세요. 아버지는 55이시고 어머니는 53이세요. 보실래요? 있는데 보실래요? 가족 사진이 있는데 보실래요? 여기 우리 가족 사진이 있는데 보실래요? 잘 나왔네요. 참 잘 나왔네요. 가족 사진이 참 잘 나왔네요. 어머, 가족 사진이 참 잘 나왔네요. 찍었어요? 언제 찍었어요? 이 사진 언제 찍었어요? 찍었어요. 할머니 생신 때 찍었어요. 작년 할머니 생신 때 찍었어요. 할머니세요? 입은 분이 할머니세요? 노란 한복을 입은 분이 할머니세요? 여기 노란 한복을 입은 분이 할머니세요? 네. 형님이세요? 큰 분은 형님이세요? 키가 큰 분은 형님이세요? 형이에요. 우리 형이에요. 네, 우리 형이에요. 대학원에 다녀요. 텍사스에서 대학원에 다녀요. 지금 텍사스에서 대학원에 다녀요. 닮았네요. 눈이 닮았네요. 유진 씨랑 눈이 닮았네요.